이런 태어나는 거 나수별빛 아래서 어머님의 품속에 안길 적에는 꿈결 같아라. 비바람 불던 어느 날 운명의 여신이 다가와 저 하늘 구름 타고 날아가셨네. 사랑하는 어머니 외롭고 괴롭지만 나의 you yeah.